톱스 뉴스.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8월 17일 목요일부터 9월 14일 목요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2학기 신입생과 복학생 및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학기 공과대학 테크노경영학 교과목 지원비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테크노경영학 수강생 3, 4학년 2인 이상 포함된 팀입니다. 지원 사항은 재료비, 인쇄비, 문헌 구입비, 회의비, 현장 답사비, 포스터 제작비, 그리고 전문가 자문비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반도체 장비 교육 및 채용 설명회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지원 자격은 반도체 업계에 흥미가 있는 대학생 및 졸업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디스코 하이테크 코리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및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 만찬 등에 연달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순방에는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도 동행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선 다자 외교에 더해 세일즈 외교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약 4년 동안 해외 방문을 하지 않았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회담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유력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무기 수출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지도자급 외교적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협상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성명하기도 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이모 판사가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박일인이었습니다.